오늘은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. 하루하루 지루한 날들 너는 어떠니? 어쩌면 우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. 하루하루 나로 채워주고 싶어. 이제부터 우리 사랑을 시작해볼까. 포근한 통과 여유로운 미소로 날 숨쉬게 해줘. 조금 더 가까이 이대로 영원히 마치 우리 집처럼 편안한 느낌. 너와 나로 물들이고 싶어. 꿈같은 지금 이 순간 너의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 우리 사랑을 시작해볼까. 포근한 통과 여유로운 미소로 날 숨쉬게 해줘. 조금 더 가까이 이대로 영원히 마치 우리 집처럼 편안한 느낌. 애통 언제든 줄 수 있는 안식처 같은 나만의 공간. 서로의 곁에서 휴식을 취해. 이곳이 우리만의 집인걸. 나 말야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. 하루하루 지루한 날들을 너로 채웠어. Love you forever, forever in love. 날 설레게 해줘. 조금 더 가까이 이대로 영원히 마치 우리 집처럼 편안한 느낌. 애통